잊혀버린 것 우리 어디론가 떠나자 하얗게 부서지는 저 파도 소리와 바람을 타고 달콤한 너의 향기에 입맞춤이라면 가고 싶어 하얗게 부서지는 저 파도 소리와 바람을 타고 달콤한 너의 향기에 입맞춤이라면 哒哒哒啦哒。